요새 사는 기분 매일 맛이 가는 기분 분홍 내 개를 댄 예쁜 코끼리와 눈이 돌아간 다람쥐들 바로 지금 기억나니 새로 자극적인 행복 The left wings, the right wings 떠올라 다 내일기고 떨어지면 고기 덩어리들 구름 위를 걷는 기분 That's amazing 귀자를 부르자 얼씨구 절씨구 높은 하늘에 이마춤 우주 안에 한 빛줄 어중이도 떠중이도 떠돌이들 떠올라 다 내일기고 가위바위보 그냥 가는 림보 살처럼 네 지구에 넣는 내 드라이얼 남의 입안 fancy bomb 오방색 무지개 좌미 제 hologram 즐기고 내 음악은 미술 영국이쯤 브라탄 뮤즘 리얼탐 리러블리 무 kissing with Kevin crew we perfect feel like 메로메즈 and LMS woo 도시의 여러분 다 입에 뭉개가 폰 원산 지는 대한민국 기선들 기구 yeah. 미세먼지 타고 pump up the volume 하늘 나는 기분 Hello, hi, I'm so high 쩍쩍 핥아봐라 떨어지는 단방울 나의 약자라 시전부리 완벽한 먹거리 왔다리 갔다리 너와 내 chemistry already quality 정신없는 거머리 절정의 symphony 저항 불가 gravity I'm top master T open